야, 오늘 심심한데 우리 영화 보러 갈래? 근데 요즘 최신 영화 중에서는 별로 보고 싶은 건 없는데. 뭐 재밌는 영화 없나? 갑자기 웬 영화냐고? 몰라, 그냥 오늘 집 들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웬일인지 너 생각났다. 그래서 너 생각나서 갑자기 영화 보고 싶더라고, 같이. 근데 최신 영화 중에서는 요즘 볼게 없고, 너도 혹시 보고 싶었던 영화 있어? 그럼 일단 가서 고를까? 우리 DVD방 갈래? 그냥 누워서 보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오늘 DVD방 가서 영화 보자. 그냥 최신 영화 중에서는 볼 것도 없고 지난 거에서 보고 싶은데. 누워서 편하게 볼수 있고. 집에 좀 잠깐 갔다 오겠다고? 왜?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 되지. 일 갔다 와서 땀나서 집에서 씻고 오겠다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집에서 씻고 나올 때 전화해. 맞춰서 너네 집 앞에 있을게. 야, 되게 빨리 씻었다. 보통 여자들 샤워하고 뭐 꾸미고 뭐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근데 되게 빨리 나왔다. 근데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왔어? 나 만나고 또 어디 가? 무슨 약속도 없는데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왔냐? 나 오늘 네가 무슨 날인 줄 알았다. 그럼 영화나 보러 가자. 진짜 여기 오니까 DVD가 진짜 많다. 어떤 장르 볼래? 뭐 보고 싶었던 영화 있었어? 나는 보고 싶은 건 있었는데. 멜로 영화인데 그 현빈이랑 탕웨이랑 나오는 거 만추? 그 영화가 보고 싶었어. 혹시 안 봤으면 같이 볼래? 아니면 다른 거 볼까? 아, 너또안 봤어? 이게 내용이 어떨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뭔가 사랑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주 보자. 알겠지? 근데 너랑 이런 데 오니까 진짜 이상하긴 하다. 너랑 나랑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막상 DVD방 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노래 제목에도 침대에서 붙이면 다 야해진대잖아.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그럼 영화 볼까? 영화 시작한다. 근데 이렇게 너랑 영화 보는 건 처음이다.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그리고 오늘따라 맨날 화장을 안 했던 애가 화장도 하고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니까 뭔가 갑자기 달라 보이네. 아, 내 눈이 이상한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아이, 설레게. 이렇게 입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입어도 가끔 이쁜데. 그리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다른 남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짧은 치마 입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입지 마. 나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지. 다른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알았냐? 에이, 그냥 영화나 집중해야 되겠다. 진짜 영화에 집중 안 되네, 씨. 너가 이렇게 와서 입고 와가지고 영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진짜 친구 맞지? 오늘따라 너 왜 친구로 보이지가 않냐? 사실 나너 보면서 가끔 설레었던 적 있어. 근데 괜히 너랑 멀어지기 싫어서 말안한 거지. 근데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오고 화장까지 하니까 더 설레네. 정말 반하겠다. 그리고 영화에서 저렇게 뽀뽀하는 신을 보니까 나도 너랑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해도 되냐? 진짜 몰라. 너가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온 거니까 다네 잘못이다. 진짜 오늘따라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너랑 같이 여기 오니까 너무 흥분되잖아. 그냥 나랑 오늘 여기서 하자.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친구로 못 지낼 것 같아. 정말 오래 알고 지냈는데 같이 영화도 못 보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몸매가 이쁜지도 몰랐네. 미안하다.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우리에 대해 서로 다 알아볼까? 연애하고 싶다고. 이제 나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넌 내 거니까. 자꾸 쉬고 있어.